혹시 모르니까 레코드를 먼저 누르고 하나 둘 하나 둘 방송 사고로 미안해 방지하기 위해서 흥캉 뭘로 시작을 할까나. 여기는 관곡지. 내가 소개해놓고 내가 모른다. 관곡지라고 해서 연꽃이 많이 피는 시흥시 어느 곳에? 어, 연꽃 테마파크. 아 그래, 연꽃 테마파크. 엄청 넓어 여기. 아 여긴 깜깜해서 보이진 않는데 아까 내비에서 봤을 때는 한참 동안 계속 이런 밭이야. 난 논두렁인 줄 알았는데. 관곡지라는 연꽃 테마파크에서. 저기서 괴물이 튀어나와도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좀 덜 무서운 것 같아. 저기서 괴물이 왜 튀어나와? 몰라. 관곡지에서. 봉준호가 나의 공포를 뭔가 어딘가를 쿡 눌러놨어. 스위치를. 그 전에는 이런 게 무섭진 않았는데. 무서웠지. 아, 그 전에도 무서웠는데. 더 구체화됐네. 공포가 더 구체화된 관곡지에서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6회. 6회 싫어. 6회 맛있잖아. 아. 6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거의 최초로 뭐라고 해야 돼? 댓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댓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니꺼 먼저 해야겠네. 얘는 이제 내 주변에서 내가 굳이 팟캐스트라는 걸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듣고 있더느라 다른 팟캐스트들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실 주변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아 얘기하긴 했다 남자친구한테. 근데 걔는 팟캐스트를 안 듣는 애니까 굳이 뭐 이런 걸 깔아서 이렇게 찾으면 돼 그랬더니 알았어 해볼게로 아직 안 하는 것 같거든. 몰라 나 원래 했을 수도 있어. 얘한테 나 이런 거 한다. 그랬더니 처음에 비웃더라고. 나는 네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왜? 그냥 뭐 다른 팟캐스트 모임에서 내가 널 알게 됐잖아. 그런데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즐겨 듣는 거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귀었다 얘기를 했더니 걔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거야. 아 이제 얘가 이 순서대로 가면 지 팟캐스트를 만들겠다고 하겠구나. 아, 생각을 했나 봐. 그 친구는 이미 팟캐스트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지 주변에 이미 하는 애도 있대. 그러면은 뭐. 그러면서 나한테 저주를 하더라고. 너 얼마 못 간다. 너무 흔한 걸 잡았다. 음악 따위 네가 할 얘기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막 한참 무시하다가 어쨌든 가르쳐준 지 한 3, 4일 만에 욕은 하면서도 재미는 있었나 보지? 다 들었어. 그리고 지난해에 대한 리뷰를 남겼는데 리뷰라기보다 나한테 소감을 그냥 직접 보냈는데 그게 리뷰지 뭐. 와 건젠로지스 노벤버레인 내 인생 음악 중에 하나다 유. 어릴 때 노가다 하면서 어깨에 40kg가 넘는 벽돌 지고 골목으로 들어갈 때 레코드점에서 이 노래가 들려왔는데 그 무거운 걸 지고 뭐에 홀린 것처럼 땡볕에 하염없이 서서 들었는데 점점점 바로 그거지. 그때 감정과 기억이 점점점 저 노래 들으면 아직도 생각나 점점점 유유. 그래서 내가 아 멋진 욱이다 나 이거 소개해도 돼? 그랬더니 그러던지. 얘가 이런 게 얘 스타일이야. 그러던지. 쿨하네. 그 노래에 대한 감상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 왜? 되게 막 눈에 그려지는 것 같잖아. 그 내가 힘들었을 때 레코드점 앞에서 갑자기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그거. 근데 등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딱 멈춰서서 땡볕에서 그랬대. 괜찮은 친구네. 듣고 나서 계속 나한테는 뭐라 그러고 너를 칭찬하더라고. 아 그 친구 막 지성인이라고 이러면서 인격체라고. 아니 그냥 그거는 너처럼 궤변에 참신한 개소리를 늘어놓는 애를. 그거는 너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놀리기 위해서 순전히. 그냥 모르지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 번 코드가 맞아. 그러니까 약간 아재 감성이 있으니까. 너랑 그냥 동갑이야. 그러니까 그 아재 감성이 있으니까 뭐 약간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리고 너를 놀리려고 더 이렇게 내 칭찬을 하고 너를 깐 거지. 어쨌든 그런 김에 자기가 추천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신청곡까지 보냈네. 아 훌륭한 사람이네. 그럼 신청곡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네. 이 시끼.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 들으니까 중국어 뭔가 풍경이 국가를 총괄한 풍경이 눈앞에 보이는 게 뜨문뜨문 가로등 몇 개 있고 한국임을 느끼게 해주는 배달 오퍼의 등지 같다. 아니 신청곡을 틀어주고 있는데 잡음을 넣으면 어떡해. 눈물이 너. 그래 내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비호감이라 그랬어요. 나 좀 상처받았잖아. 뭐 상처를 받았지. 평소 모습에 비해서 비호감이 아 얘가 한 욕을 하나 더 읽어볼게. 너랑 방송하는 상대 남자가 멘트를 잘 받아주네. 넌 왜 그리 산만하냐. 노래 듣다가 보면 네가 자꾸 깨. 좀 덜 산만해주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은데. 영화에 집중했는데 옆에서 팝콘 겁내 뜯어서 흠칫하는 느낌이랄까? 네 캐릭터가 그러니 뭐 그러려니 한다만 잘 듣고 있다 여튼. 잘 듣고 있다는 해주네. 이 신청곡은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유월량 다이비아오 이거구나. 월량 대표 아적심. 이 내가 노래를 제대로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앨범 버전이라고 돼 있어서 근데 내가 일단 앨범에 있는 거를 틀긴 했거든. 어떠냐? 그 이거 천밀밀. OST. 목이 메이네. 천밀밀 OST. 노래가 월량 대표 아적심.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요라는 뜻이거든. 사랑에 대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약간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 한번 내가 가사를 찾아봤는데. 근데 노래에 대한 그 사연을 따로 하진 않고 그냥 신청곡만 해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아까 그 물어봤었는데 등려군이나 이런 노래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봤을 때 누가? 네가 내가 너한테 왜 물어봤냐? 이 노래에 대해서 천밀밀이란 영화에 대한 얘기지. 영화에 대해서? 영화는 본 지가 하루 올 때에서 생각이 안 나긴 정확히 안 나긴 하는데 그런 뭉클한 마음은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내 주변에도 남자들이 천밀밀을 굉장히 좋아해.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여자에 그 비해서. 천밀밀 여자 천밀밀 얘기를 여자랑 해본 적은 별로 없고. 약간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아. 확실히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생각보다 순애보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너는 어땠는데? 난 남자가 너무 찌질해 보여가지고 영화에서? 보면서 아우 저 병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장만옥이 너무 예쁘고 좀 뭐랄까 의지가 강한 여자라는 게 보였고 근데 남자는 좀 찌질한 거야 내가 보기에 장만옥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다 영화 속에서 그냥 장만옥이 연상이겠거니 하는 느낌이 딱 왔어. 그래서 딱히 그냥 그런 영화구나. 원체 내가 그런 로맨스 막 절절한 사랑 얘기 이런 걸 즐겨보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뭐 일단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을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아니 언제 한번 틀어주라고 했으니까 틀어줬어. 후기를 남겨준 어쨌든 첫 번째 후기였으니까 그 S 분이 남겨진 거는 첫 번째 후기였지. 그 전에 게시판에서 흐흐 한번 남겨주신 분이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후기라고 할 순 없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언급한 적은 없었고 첫 번째 리뷰를 남겨준 S군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얘를 더 좋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너 놀리느라고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우리가 소개할 후기가 벌써 두 개가 있는 근데 이 이후에 또 한동안 후기 얘기가 없을지도 모르고 겨울하루라는 분이 일단 첫 번째 그 남겨준 그 댓글이 되게 인상적인 게 내숭 떨지 말고 읽어. 어떻게 읽어야지? 너 지금 내숭 떨고 있어. 어떻게 내숭을 야 몇 대 맞으면 내숭이 안 나올 거야. 어쨌든 내용은 그래. 음악방송인 줄은 몰랐는데 좋다. 팔도를 여행하는 상상으로 들어요. 팔도 여행해야 되려나 봐. 아니 우리가 팔도를 여행하진 않는데 계속 돌아다녀서 아마 그리고 막 벌레 소리 들어오고 막 물가 소리 들어오고 빗소리 들어오니까 약간 다른 방송에 비해서 실내에 있는 느낌이 아니지. 얘네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느낌이지. 아니, 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S의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 걔가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나한테 계속 막 수다를 떨었거든. 걔가 나한테 빗소리 들어오는 그 방송 배고파서 그런지 빗소리처럼 안 들리고 튀김소리처럼 들린다고 배 완전 고프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들어봤는데 근데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그때 비가 왔던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튀김소리처럼 들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 그 모르고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수도 있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아 맞다 이분 야 이 얘기도 잘라라 나 지금 중간에 자꾸 말을 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안 자를 거야 이분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 음악 방송인지 몰랐는데 좋다라고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댓글을 달아주신 게 로큰롤은 인생 마음은 젊다 아 차분히 젖어들게 하는 좋은 음악이다 아, 그 댓글 뒤에 또 맞아요. 마지막으로 로큰롤 인생 뮤직비디오와 영상을 찾아보니 음악도 너무 좋고 보고 싶어져요 하고 이제 그 가사에 대한 가사에 대한 해석을 또 달아주시고 왜 훌쩍였는지 알겠네요. 당장 질려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정말 놀란 게 그 방송을 들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 여기 소개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찾아서 봤다는 게 좀 이렇게 감동. 그, 나도 이렇게 되게 기쁘다.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어. 되게 그 댓글을 좀 성의 있게 달아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를 질렀다라는 말씀이 없었으면은 내가 로코노 인생 DVD를 하나 보내드렸을 텐데 왜? 보내드린대요 여러분 아니 근데 나도 샀는데 아직 안 왔어 아 아직 안 왔어? 이게 추석 전에 보냈는데 아직 배송 출발도 안 시켰더라고 어쨌든 저희가 댓글에도 남겨드렸는데 그 사은품으로 드리려고 하는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저희 메일로 그 메일 그 팟빵의 게시판에 있으니까 KITSCHHIKERS@gmail.com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스티커를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실물이 더 나으니까 내 손도 실물이 더 나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거 내 손인 거 티났구나. 네 손이라 그럴걸. 이걸 어떻게 내 손이라 그래. 야 남자 손도 그럴 수 있지 왜. 그리고 마지막 후기가 제목이 이뻐서 들렀습니다. 잘 들을게요. 이거는 그냥 너도 알고 난도 아는 그 지인이 남겨준 거라서 일단 남겨준 거니까 이거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들어줘. 그러면 후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 후기를 두 개나 아 세 개나 읽었어. 나 너무 좋아. 근데 후기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또? 어쨌든 감사한 후기 소개 시간이었고 문자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정맞게 춤추는 모습을. 자, 슝. 오늘 주제를 내가 골랐는데 내가 잘 골랐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조석으로 선선해지니 듣고 싶은 음악. 지금 선선해. 지금은 선선하지. 낮에는 좀 더웠어 아직. 그 말 자체가 조석으로 선선하거든. 그러니까 조석으로 선선한 거니까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아침에 찬 공기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생각나는 노래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나는 네가 그 말을 나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구어체거든 모든 게 문어체가 잘 없어 근데 조석이란 말은 구어체는 아니잖아 왜 구어체가 아니야? 그걸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람을 널 처음 봤어 그냥 뉴스 같은 데서 뭐 조석으로 어쩌고 막 이런 말 근데 아침 저녁이란 말을 난 더 많이 쓰지. 그래서 아 이런 게 얘랑 나의 차이점이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 내가 똑같은 걸 생각했더라도 너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생각나는 노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넌 조석으로 하니까 마음의 소리. 아니 나는 약간 아재 개그로 섞어서 하는 말이지.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지 조석으로 아, 아저씨처럼 말하는 거. 일부러 약간 아저씨 같은 표현을 쓴 거지 그냥. 근데 약간 다른 얘긴데. 우리는 신문이 한자에서 완전 한글로 바뀌던 시대잖아 우리가 그래서인지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 어지간하면 한자어를 많이 안 쓰는 게 덜 어색하다고 배운 그런 느낌? 조석이란 말이라 내가 왜 너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 초반에 많이 했잖아 어려운 말 좀 쓰지 말라고 그건 뭔가 안 쓰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때 그게 나도 비슷한 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결정적으로 대학원하고 그 공무원을 관통해서 지났단 말이야. 아, 그러냐? 응.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내가 지냈던 군 복무했던 그 기관이. 아. 근데 아. 대학원도 그렇고 대학원도 중퇴지만 하다 때려쳤지만. 근데 거기서 쓰는 모든 말은 무조건 다 단어야. 무조건 한문 아니면 영어를 써야 돼. 아. 그게 그 습관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첫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첫 회사가 그런 아카데믹한 그 딸려 있는 교수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딸려 있는 거여서 모든 문서는 다 그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 습관이 다음 회사에서 아주 그냥 완전 쫑코를 먹었지. 굉장히 나쁜 습관이었던 거지 사실은. 그랬었어. 아, 선곡에 대한 그런 첫 번째 소감이 그런 거였구나. 어, 문자. 얘는 조석이라는 말을 쓰냐? 이러면서. 어쨌든 그랬어. 그거 조석이라고 말을 한 거는 일부러. 아. 일부러 쓴 말이고 일부러. 예예. 예. 지나친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뜸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게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더 높은 하늘처럼 돌기만 빙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둥기둥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이 노래가 양희은 91년도에 나온 그 전에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인데 나는 그 아침에 좀 선선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이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 항상 아침 공기가 서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항상 이 노래가 생각이 나.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선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매년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원래 양희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 그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자박자박 이렇게 그 가사가 나오잖아. 그 가사를 듣고 있으면은 그 장면들이 굉장히 상상이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 꼭 그거를 보면은 단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장면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 노래 톤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후렴 앞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조박조박 얘기를 하는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항상 그 찬 공기 불 때쯤에는 항상 찾아서 일부러 듣고 이제 출근길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아, 말하라고? 양현은 엄마가 되게 좋아해. 엄마가 좋아해서 엄마랑 이모들이랑 내가 어버이날 선물로 콘서트에 보는 드린 적이었어. 양희은 양희경이 같이 하는 콘서트였어. 그런 거 거의 잘 안 했는데. 근데 어쩌다 한번 그때 해가지고 이모들이랑 같이 보냈는데 그냥 보고서 되게 반응이 시덥잖은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막 그 두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 자매들하고도 뭔가 겹치는 게 있었나 봐. 그래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좋긴 좋았는데 되게 마음이 왠지 조금 복잡해져서 돌아왔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토크 많이 할 거라 아마. 가본 적은 없는데. 이 노래는 내가 가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건 내 선곡한 걸 틀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가을을 싫어해. 왜냐면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가을이 오면은 여름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여유롭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이제 겨울이 온다라는 생각에 막 마음이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You know nothing.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나는 서글픈 생각이 더 많이 들어. 가을하면 이런 여유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설보다는 추석이 명절 중에서도 막 마음이 되게 막 좀 쓸쓸해. 그래서 아 얘는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세상 그 생각은 했어.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노래는. 시작도 이제 아무것도 없이 자기 목소리로만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기 쉽지 않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대고 그런 게 또 있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능숙한 사람? 자기 목소리로 뭔가 하는데 그리고 감정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담백하고 어려운 감정이야? 되게 뭐가 되게 없잖아 어떻게 보면 밝거나 낮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그 지점에 있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느 일상의 선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되게 대단한 거라는 생각? 그냥 이렇게 이분의 목소리와 이 노래가 그래서 좀 신선했어 나한테는. 나한테 가을은 늘 아이고야 점점 게. 쪼그라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옷을 하나 둘씩 더 입으면서 여름을 좋아했던 건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추위를 많이 탔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봄이 되면 애가 약간 맛이 가. 여름이 온다는 생각이 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막상 또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우면 아이고야 이러고 다니다가도 여름이 끝난다는 생각이 들면 서글퍼. 가을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나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건데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래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더 늦가을을 더 좋아하는데 11월 밤에 어디 나왔을 때 한기가 확 올 때 한기가 이렇게 그 얇은 외투를 하나 입고 있어도 한기가 확 올 때 갑자기 굉장히 들떠. 아 그럼 내 봄 같은 거네. 그렇지. 굉장히 사람이 들떠.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업이 돼. 난 이렇게 축 처져. 나는 5월에 그래. 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5월쯤 되면 미쳐 있는 시기야. 딱. 난 5월 되면 사람이 축 처져. 만물이 생동하면 나는 쳐져. 나는 한번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 봄이 오는 거야. 겨울이 끝나고 막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야. 살살 이제 거의 겨울 옷이 다 들어가고 외투를 벗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때 내 자리에 오른쪽엔가에 창문이 있었어. 창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내가 나도 모르게. 근데 내가 그걸 못 느꼈어. 그냥 계속 이렇게 보는데 막 길 건너는 사람들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그게 다 너무 예쁜 거야. 신나고 이렇게 좀 신난다기보다 좀 설레는 거야 그냥. 약간 활기차 보이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 뭐냐 우리 팀에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온 애였거든. 걔가 뭐지? 나를 누나라고 불렀는데 나도 그때 걔랑 거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났는데 그래 누나라고 불렀는데 걔가 팀장님 누누기 누나 30분째 창밖만 봐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랬나? 그랬었지. 아 그때가 저기 지금 회사는 전에. 아니었고 전에 아, 회사에서 그 전에 회사. 그러니까 층에서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는 어, 다 어, 낮은 어, 2층 정도 있었으니까. 야 그렇게 밖에도 쳐다보고 그랬단 어, 말이야? 넋이 나가가지고 침 떨어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의 정반 네, 너의 5월 같은 거야 나한테 가을은 계절호가 반대쪽에 있었구나 완전히 아 그랬습니다 다음 노래를 틀어보시죠 다음 노래를 자 고르세요 아 엄마 내가 그냥 누르면 돼? 그러면 이 노래가 나온 김에 분위기를 확 깨볼까? 이 노래는 그 노래 어디냐? 아, 그 노래란다. 그 나라가 어디냐? 노르웨이. 노르웨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 건가? 로익소비라는 로익소. 일렉트로닉 듀오의 주니어라는 앨범에 있던 노래야. 그렇더라고. 아, 내가 맞았냐? 너 맨날 이런 거 틀리게 말해가지고. 얘네가 이케아를 막 지나와서 웃긴 단어가 됐지만 북유럽 감성이란 게 있어요 확실히 스칸다나비아 감성 스칸디나비아 스칸다나비아는 뭐야 미안해요 뭘 미안해 하루 이틀이야? 로익소비 만든 노래를 로빈이라는 여자가 부른 거야 로빈은 아. 아마 스웨덴 가수야 이 노래를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9월 17? 오늘은 16일. 16일이야? 어. 내가 30살 때 이 앨범이 나온 지 한 1년, 2년 정도 됐을 텐데 로익섭이 처음으로 내한을 했어. 아. 그거를 난지한강공원으로 왔어. 그 글로벌 게더링 코리아 1회 때 왔거든. 1회 때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했어. 글로벌 게더링이 뭐냐면 1회니까 또. 어. 전자음악. 전자음악 전용 페스티벌이야. 되게 국제적으로 뭐랄까 프랜차이즈가 돼 있는 한 글로벌 게더링 코리아를 처음 시작할 때 로익소비 왔고 로익소비 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전에 1집에서 들었던 로익소비 노래들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 이거보다 조금 더 뭐랄까 이건 굉장히 댄서블하잖아 등드르 등드르 등드르 등드르 하면서 이런 음악이라기보다는 좀 더 감상 쪽에 가까운 조금 더 뭐랄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쁜 게임 배경음악이나 CF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발표한 댄스 트랙인 거야 거의 이 노래가 와가지고 로빈이 같이 온 건 아니고 어떤 객원 여자 보컬이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부엉이 가면을 쓰고 있었어 부엉이 가면을 쓰고 옷도 여기 이렇게 부엉이 날개 달린 그런 걸 그런 옷을 입고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야 글로벌 게더링이 아마 그때 9월 18일인가 9월 19일인가 했었어. 정확하게 이 시기야. 내가 너한테 시기가 좋다고 얘기한 게 가을에 봤던 페스티벌 이맘때쯤? 그때도 저녁엔 꽤 추웠으니까 낮엔 날씨 있고 막 땀 흘렸고 봤던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지. 이때쯤 되면은 그날 밤이 생각나. 그 부엉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던 여자 로엑소. 그럼 지금 이 부른 거는 로빈이고? 로빈이고. 트랙 녹음은 로빈이 했고 투어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지. 로빈도 상당히 유명한 여자거든. 앞전에 그 로빈이라는 여자를 소개시켜줬을 때 아 되게 댄서블하고 그리고 이 노래도 그렇지만 좀 이따가 후렴구에서 난난나 그게 난난나? 그 왠지 그 그런 허밍이 나올 것 같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허밍이 나올 것 같은 난난나 난난나 왜 그런, 그게 왜 나오냐? 그게 뒤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아닌데. 막 생각이 들고 처음에 아닌데. 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남성 일렉 듀오라고 그러는데 여자애는 아 그러면은 뭐 게스트였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 노래가 아까도 네가 얘기한 것처럼 2009년도에 그 주니어라는 앨범에 실렸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주니어야? 주니어야. 아까 시니어라며. 아니야 주니어야. 이 자식 내가 날 헷갈리기만 들어놓고 띡. 아 주니어야. 그래. 그리고 주니어는 앨범에 실렸고 아까 네가 주니어라고 그랬어? 아, 나 그래? 처음에 주니어라고 그랬고 네가 시니어라고 그래? 정정했어.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시니어인가 그랬어. 그럼 편집하면 되고. 주니어는 앨범에 실렸고 같은 해 시니어라는 앨범이 또 있는데 시니어라는 앨범은 약간 노래들이 좀 어둡더라고. 맞아. 노래들이 어둡고 주니어는 좀 밝은 노래들이 있고 그래서 그 시니어가 이제 좀 어두운 느낌인데 침착한 느낌, 어둡다기보다. 노래 제목도 드럭이나 뭐 피어 같은 그런 노래 제목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얘네가 이렇게 약문에서 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뮤직비디오는 봤어? 봤어.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로봇. 여자가 로빈이야. 아 그리고 그래. 뮤직비디오에서 그 로봇 광고하면서 박사복장 같은 남자 둘이서 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얘네 둘이야. 아 잠깐 나오는 걔네들. 아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출연하지. 그 나는 아직 그 가사를 내가 이렇게 독해가 안 됐으니까 잘 몰랐던 건데 희한했던 게 그 로봇이 막 그 정원 손질을 노래가 나오는 동안 집안일 하고 정원 손질하고 여자애는 계속 혼자 딩글딩글 하고 있다가 침대에서 봐. 맨 마지막에 그 테스트기에서 딱 나오잖아. 임신 테스트기. 나 프레그넌트. 프레그넌트. 프레그넌트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프레그넌트라는 말은 없어. 아 그래요? 프레그넌트야. 프레그넌트. 임신은 복수가 아니잖니. 아, 쌍둥이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프레그넌트야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야 그게?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 가사는 난 이 가사를 들을 때 뭔가 나도 내 지금 남자친구한테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떼쓰는 내용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아무도 나한테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MTV 앞에서 잠들어야지. 그리고 뭐 네가 일하러 갈 때마다 난 정신 약간 놓는 것 같아. 왜 언제 들어올지 전화를 안 해? 그리고 네가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너를 기다리면서 늦게까지 깨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 여자가. 아 그러면 이제 뮤직비디오상에는 로봇은 그냥 제3자구나. 아예. 로봇이 남자지. 로봇이 남자라고? 중간에 들어보면은 여자가 부르는 부분 말고 기계음으로 많이 섞여가지고 여자 보컬이 아니라 약간 남자 목소리랑 같이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 나나나나나나나 You're just what you wanna see. There's a way I can help you out. 뭐 그 부분이 로봇이 하는 대사인 것 같은데 로봇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남자 여자가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대사 있잖아. 너는 내가 이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뭐 이런 노래처럼 그냥 그 얘기야. 여자한테 그냥 달랜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테스트기에서 나오는 그 그냥 그 결말은 약간 기대밖에 그 저거구나. 여자가 그냥. 기대를 했는데 뭔가 안 된 거. 결과가 없다 뭐 그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근데 난 로봇이 여자가 좀 과해. 과사상에서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이 I go mental every time you live forward 이런 네가 일하러 갈 때마다 I go mental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 이렇게 집착이나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혼자 내내 남자 생각만 하는 거야. 이러러 간 로봇 말. 근데 로봇은 그냥 자기 일만 내가 봤을 때 로봇은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뮤직비디오 보기 전에 음악으로만 듣고 상상한 거랑 이미지가 약간 달라. 그 로봇은 좀 개미 같지 않았냐? 벌레 같았어. 약간, 아니 약간 뮤비에 나온 로봇은 약간 그런 일하는 로봇의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노래로만 들었을 때 느낌은 일만 하는 로봇과 감정만 있는 여자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그거하고는 약간 달랐어. 집안일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나도 보고서 이 뭐지? 이랬어. 그러니까 네가 이 노래가 가을에 생각났다는 거는 그 글로벌 게더링 때문에 그때가 요맘때. 그리고 이게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 줄거리도 있긴 있지만 감성이 있어. 특유의 약간 밤 같고 약간 선선한 느낌이 있어. 모르겠어. 나한테 이 노래가 그래. 이런 비슷한 리듬을 가진 댄스 음악에 비해서 이것도 분명히 댄스 음악이거든? 근데 묘하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 내가 다른 노래를 들어봤을 때 얘 그룹 이 듀오가 하는 노래들이 약간 차가워. 약간 찬 기운이 있어.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노래. 그래서 좋아해. 그래서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고. 자, 두 번째 노래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노래. Get it on. You got my healing that I want.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노래가 이렇게 소리를 확 줄여? 줄이다 보니까 확 줄이는데 그리고 편집을 해보니까 배경음악에 깔리면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 그게 재밌는데. 뭐가? 어? 뭐가? 음악에 깔린 상태에서 때문에 편집을 못하고 편집 못하니까 말을 막 전하고 그래서 내가 막 계속 말 시키고 막 이거 전에 들어봤던 노래잖아 막 이러고. 그게 재미였는데. 이 노래가 찰리 푸스라는 인간의 마빈 게이 인간? 찰리 푸스의 닌겐 닌겐의 마빈 게이라는 노래 닌겐은 유리와 춤춘댔네 브라더 담해요 아씨 이 드립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유명한 게이 마빈 게이 맨 중에 맨 휴즈맨 너무 좋아한다. 휴잭맨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진짜? 이거 처음 들어봐? 맨 중에 맨이잖아. 휴잭맨 우리나라 내한에 있을 때 한참 유행하던 거잖아. 아 그랬나? 이거 되게 좋아한다. 내가 옛날에 제일 유명한 게이라고 해서 마빈 게이 얘기 들었을 때 와씨 빵 터졌는데 아 휴잭맨. 아, 휴잭맨이 또 있었구나. 후. 이 노래가 어디서 들어봤어? 이거? 미안해. 뭐? 트랜스포버가 나오던데? 내가 이 노래에 꽂힌 이유가 뭐냐면 삼세끼 제일 마지막 게 나와 이 노래가. 그 장면 봤어? 삼세끼가 끝나고 나면은 스틸컷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이 노래가 나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꽂힌 거거든.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연고가 없었는데 삼세끼를 보면서 특히나 이번에 삼세끼 고창편이 끝나면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됐잖아. 너 또 설렘과 함께 그 약간의 내 그 아, 가을을 맞는 흥과 함께 아, 그 스틸컵 더해졌구나. 그 삼색기를 되게 좋아하는 내 마음이 약간 노래의 흥과 더불어서 그 스틸컷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되게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제. 그 장면 장면이 지나가고 좀 있으면 그 벼가 다 이미 이거 다 익었겠지만 이제 아직은 그, 안 익었지. 아직은 안 익었을라나. 그러니까 나는 이 방송도 그렇 이 방송에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게 한참 더울 때 시작을 해서 계절 하나를 보냈잖아 이제. 우리 끝나는 거야? 아니 계절 하나를 같이 보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 밤에도 녹음하러 나오는데 더워. 아 많이 더웠어 맞아. 막 그래서 뭐 무슨 패스트푸드점에 가네 마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녹음을 하러 밤에 만나는데도 아직 더워서 이제 부채질 하느라고 녹음 하나 망치고 막. 맞다 맞다. 그 삼시세끼 이번 편도 한참 더울 때 시작해서 이제 그 선선해지니까 끝났지만 그 우리 방송도 한참 더울 때 시작을 해서 가을을 맞으면서 한참 좋아지는 계절이 오니까 아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절을 하나 넘겼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 이 노래를 이제 골라왔지. 그런 감상이 있어서 이제 찰리푸스라는 애는 별로 전에는 이렇게 알던 애가 아니었는데 그 작년 올해 초였나 분노의 질주 세븐에 포로커가 죽었잖아. 포로커가 죽으면서 그 엔딩곡에 나왔던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를 얘가 만들었어. 그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가 되게 서정적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히트를 쳤는데 그 OST 그 팀에서 이제 그 분노의 질주 팀에서 연락이 온 거야. 엔딩곡으로 들어갈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오버랩 시키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음향 감독이 옆에 서 있었대. 근데 그 음향 감독이 옆에 서 있으면서 이제 음향 감독도 최근에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걔가 이제 코드를 첫 코드를 짚어놓고 이제 오늘은 긴 날이었어요. 그런 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또 했다가 뭐 시오게인 그 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음향 감독이 계속하라고. 너무 좋다고 계속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거의 즉석으로 만든 노래래.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하고 되게 유명해졌어. 시오겐이라는 노래가. 그때 노래를 들어보고 아 노래 잘 만드네. 그냥 신의 팝 아티스트네 그랬는데 그 노래를 만들기 전날에 마빈 게이를 만든 거야 이 노래를. 같은 주에. 그러니까 뚝딱뚝딱 잘도 만드네 하는 생각. 난 이런 미국 백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더군다나 남자를 상당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상큼한 척 하려는 막 그런 느낌? 뮤직비디오가 되게 느끼한 거야 애가 괴랄하지. 그게 사실 이게 마빈 게이 추모곡이잖아. 노래 가사가 마빈 게이 게리론이잖아. 그러니까 마빈 게이의 제일 유명한 노래 그 Let's Get It On을 그냥 가져온 거라고 보는데 Let's Get It On 엄청 유명한 노래잖아. 노래가 잭 블랙도 한번 불렀어. 어쨌든 오스틴 파워에서 닥터 이블이 스캅 만들 때도 불렀어. 아 진짜? 나온 노래야. 아 스캅 만들 때? 배경으로? 깔렸잖아. 아. Let's Get It On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결랄하게 밝고 그러니까 내가 마빈 게이의 유가족이었으면 짜증 좀 많이 났겠다라는. 아니야. 그렇게 해석돼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듣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기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너무 뮤직비디오가 방정 맞았거든. 화장실에서 막 뽀뽀하고 막 교사들이 숨어서 막 뽀뽀하고. 근데 게리론이 어차피. 뭐 그런 뜻은 얘기니까. 아니지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잖아. 그런 뜻이야. 놀아봅시다. 뭐 이렇게 함께 합시다. 뭐 그런. 아니야. 더 야한. 그렇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한번. 아니 내가 상상한 거는 나한테 Let's Get It On은 딱 닥터 이브라고 닥터 파사디나 파비시나 파비시나 파사디나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침대에서 눈을 서로 찡긋거리면서 우흥 우흥 이러면서 그 느낌이어서 흥 넌 너무 내숭을 떨어. 어쨌든 그런 흥이 있어서 선곡한 노래였지. 너는 난 나영석 PD가 노래를 참 많이 듣고 노래를 되게 적재적소에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 여러 가지 노래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이 나와. 정말 나는 무한도전의 심한 빠로서 김태호가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PD라고 생각하지만 음악 선곡에서는 어쩌면 와, 이 사람도 감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몇 번씩 있었어. 특히 난 1박 2일을 거의 안 봤으니까 삼시세끼는 거의 화면 잡고 노래 틀고 이게 굉장히 많잖아. 그게 과하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1박 2일은 거의 없어. 아, 그래? 그랬지만 이 노래는 나에겐 꽂히지 않았지. 난 이 노래가 별로야. 별로였어. 별로일 수 있지.